Do you remember 우리 비추던 태양 넓고 푸른 바다 마치 어제처럼 시간이 멈춰 버린 기억 그 속에 그때가 어제처럼 느껴지는 순간.